HUBS 당신의 숨겨진 이야기 인사이드 아웃 행복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찰스 칼렙 콜턴이 전한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로 각자의 시간을 채우셨나요? 부터 시작해야 오늘의 감정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로 채워나가는 하루하루처럼 오늘 함께할 감정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에게 다르게 일어나고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일, 행복한 날씨. 생각해보면 참 다양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 나섰는데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시나요?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평소에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려운 감정인 행복과 함께합니다. 레드벨벳의 행복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눠볼 감정은 행복입니다. 행복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복이란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즐겁고 만족스럽고 흐뭇하고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거나 어떤 일을 사랑하거나 혹은 그 이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행복은 하나의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면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행복하다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해피가 생각나는데요. 해피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인 헵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행운이라고 할 만큼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행복의 개념을 운이 좋게 어떤 상황이나 자신의 의도대로 행해지는 것으로 사용하곤 했답니다. 슈퍼주니어의 행복. 우리의 인생을 살며시 들여다보면 가지각색의 이야기가 있듯이 행복에도 하나의 기준선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잖아요. 행복의 개념 안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행복을 생각해보며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행복은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만족입니다. 흔히 행복은 일에서의 성공이나 권력, 명성을 통해 얻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행복은 자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임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환경은 하나의 자극일 뿐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요. 두 번째로는 행복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각자의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즐거움일 뿐 경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가로막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즐거운 인생은 스스로 창조하는 것처럼 즐거운 인생 안에서의 행복은 양의 제한이 없다는 사실. 이제 모두 공감하시나요? 소란의 행복. 널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도 웃게 돼. 어딘가에 네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 아마도 이렇게 우리 같이 있는 거. 난 요즘 따라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아. 해야 할 일은 쌓아두고 괜히 마음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닌 줄 알면서도 나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무서워지다가도 행복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인 상태로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상태를 암묵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장의 좋은 일입니다. 이 시기의 행복은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나 미뤄놓았던 과제를 무사히 마쳤을 때 생겨나죠. 우리는 좋다, 싫다, 아프다와 같은 감정들을 느끼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것 또한 행복의 1단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한층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찾아 나서야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제의 초고가 아직은 엉망이지만 초고를 완성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과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휩싸인 과거의 고통과 과제를 1시간 수행했을 때의 안도감, 그 시간을 이미 겪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단계는 행복을 다른 상황들이 판단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다른 상황들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행복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했을 때 나타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달성이다 라는 말을 할 만큼 개인의 삶 내에서 행복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는 사회 전체에 행복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거죠. 행복이라는 감정을 오롯이 느낄 때 자신의 감정들은 더욱 견고해지고 뚜렷해집니다. 그렇기에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삶의 의미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오반의 행복.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내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디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616 타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타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하겠죠.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Yeah. 감사해 아직도 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원이 먹고 싶은 거 전부 시켜. 이 정도는 내가 사줄 거니까 지수 형이 사준 치킨 손에 쥐어준 5만원 기억해 걸어 전화 꼭 받아. 사줄 수 있지 나 이제 돈 많아 누구한테도 안 벌리네 손바닥. 난 행복해 근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 난 배부른데 자꾸 찾아가 불안 속으로 일부러. 난 인정받고 싶어 난 위로받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내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아빠 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전화 받을 때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린 난 그 정도 목소리밖에 못해줘. 빈 집안을 혼자 정리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 밥은 먹었니 라 묻지 말아줘. 아빠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이 먹어 미안해. 누나들한테 떡이 죽지 않게 해줄게. 너는 돈 얘기 안 하게도 벌게. 저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 가짜라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위해서 이겨내 볼게. 버려진 사랑마저 거짓이 되고만 가져. 괜찮지게 않아도 눈 감고 귀를 막어. 사실 건 누나도 아빠를 위한 것도 아냐. 나를 위해 지금 누나의 불행을 팔어. Yeah. 어디까지지 어디까지가 멀리 보라는 말의 끝. 어린 나이지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직도 그런 척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 나도 나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나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 아빠 나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날 미워하는 내게 사랑을 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내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사람은 다른 동물처럼 함께 감정을 느끼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 생각, 행동을 숙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의식을 함께 지니고 있죠. 우리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곤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곤 하지만 우리에게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란 참 귀찮은 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시작한 인사이드 아웃이었는데요. 행복과 함께 인사이드 아웃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그려나가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찾아오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꼭 행복으로 가는 길에 서 계시길 바래요. 그럼 행복과 함께한 오늘의 인사이드 아웃 마칠게요. 원래 마지막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매주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준 성재훈과 천지인 구본규, 그리고 1열 청취자가 되어준 김진선, 김수현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인사이드 아웃이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천지인,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